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에게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했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독일로부터는 2차 대전 때 빼앗겼던 명화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받은 나라. 반영어법을 통과시킨 나라. 또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상임 지휘자인 정명훈 씨에게 부당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하나도 예술의 나라답지 않지요. 이런 와중에 그레이스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 상을 되돌려달라고 프랑스 정부에게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에 해체해서 반입한 상해 임정청사가 엉뚱한 건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뭔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나는데 우라같이 오는데 제가 기름을 부었나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죠. 비지터 중에서 볼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는 프랑스인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저는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오늘 어떤 분에게 미국 대사관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려면 여러 가지 수속을 밟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유독 주한 다른 대사관과는 달리 미국 대사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원시인 취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철창을 치고 사람들을 마치 뭐 살바도르나 킬링필드에 나오는 영화의 그 난민들처럼 그 대사관 줄을 빙빙 돌아서 몇 줄 몇 겹 줄을 서게 만들고 그것도 한두 시간 후에 그 수속을 끝마치게 만드는 그래서 수도 없이 다시 가서 줄 서야 되고 밤새도록 기다려야 되고 마치 미국은 정말 꿈의 나라인 양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것들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이 의견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사연들이 많은데 좀 기분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울산 중구 유곡동의 최윤경 씨, 동생 준우 생일을 아주 아주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충남 청양의 최혜신 씨 생일이시라고요. 물론이죠.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김세윤 씨, 민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치읓시읓 이응 비읍이야 하셨어요. 슬랩레슨 시애틀에서 제시카처럼 천생영분을 치읓시읓 이응 비읍이라고 하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곡은요. 하이틀로 전영선 씨가 신청하셨어요. 전민규 학생도요. 박경희 씨는 가끔씩 잠결에 들린다고요. 이 곡이. 뭐랄까 음악이라기보다는 뇌파적인 신호음 같다고 하셨네요. 조계현 씨도 듣고 계시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협주곡 마단조입니다.

부모님께 항상 사랑한다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대전중구 성남 2동의 김진성 아저씨. 잘 들으셨습니까? 코스타 가르스 감독의 영화 미싱의 테마띠오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도 함께 사라진 아들을 찾아가는 영화였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음식매매 당한 딸을 4개월 만에 찾아온 5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민등록 위조된에 걸려들어서 이름과 나이까지 변조된 채 그 딸은 유흥업소로 떠돌아다녔죠. 아버지는 이 딸을 뒤쫓아서 서울, 청주, 광주, 제주 이렇게 온 도시를 뒤진 끝에 결국 서귀포에서 그 딸을 찾았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영화, 이야기, 영화로 만들기 참 좋은 소재입니다. Seek and Find라고 이름 붙여진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영화죠. 글자 그대로 Seek, 찾아다녀서 and Find, 발견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화들인데요.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구조는 영화 초창기 시절인 무성영화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인기가 있으니까 단순했던 이야기 구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오늘날의 Seek and Find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글쎄요, 이 영화도 Seek and Find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물 탐정인 에이스 벤츄라가 백설이 또는 상순이었던가요? 돌고래를 찾아 헤매는 영화였죠. 에이스 벤츄라 중에서 로버트 존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The Lion Sleeps Tonight. 잘 들으셨습니까? The Lion Sleeps Tonight, 러브 존의 노래, 영화 에이스 벤츄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서부 영화의 거장, 뒤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존 포드 감독. 이 존 포드 감독이 연출한 수색자는 Seek and Find 영화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868년 텍사스 에단 에드워드 존웨인이 남북전쟁의 싸움터에서 남동생인 아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목사 샘이 에단을 찾아와서 함께 소도둑을 잡으러 가자고 말하죠. 그런데 잃어버린 소들은 코만치 쪽에 화살을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인디언들이 아론의 집을 습격해서 아론과 부인 그리고 아들을 살해하고는 딸 루시와 데비를 납치합니다. 에단은 코만치 쪽에 대해서 복수를 맹세하고 루시와 데비를 찾아 나서죠. 루시는 시체로 발견됐지만 데비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7년 동안의 추적 끝에 결국 에단은 뉴멕시코에서 데비를 발견하게 되죠. 에단은 데비가 코만치 쪽의 주장 스카가 거느린 여러 명의 부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인디언의 손에서 자라난 데비는 더 이상 백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에단에게 인디언들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인디언에 대한 증오심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에단은 사랑하는 조카 데비에게 총을 겨누죠. 그런데 그 순간 추장 스카가 에단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스카의 공격을 막아내는 에단. 하지만 그 사이 데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험 끝에 결국 에단은 데비를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이렇게 이 영화 수색자는 주인공이 누군가를 찾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형적인 Seek and Find 영화일 뿐만이 아니라 존 포드 감독이 남긴 서부 영화의 걸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카 데비가 인디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설정은 백인은 선하고 인디언은 악하게 묘사되는 서부 영화의 도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화 비평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자,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수색자의 테마 들어보죠. 미셸 클레망 오케스트라입니다.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의 테마를 미셸 클레망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Seek and Find 영화. 이런 종류의 영화의 재미는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 무엇이냐.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그 무엇의 정체가 관객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시면, 어비스는 주인공이 찾고 있는 무엇이 도대체 뭔지 관객들을 최대한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예상과는 거의 정반대로 그 무엇의 정체를 설정한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 속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던 대원들은 무엇인가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찾아 나섭니다. 예전에 에이리언 같은 무시무시한 영화를 보았던 관객들은 잔뜩 긴장하죠. 이번에도 끔찍한 괴물이 나타나서 피비린내라는 사륙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찾아낸 그 무엇은 에이리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투명한 액체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아주 평화로운 에이리언이었었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예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전혀 다른 종류의 에어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영화는 흥행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저 영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지기 무섭게 재빨리 레비아탄이나 딥식스 같은 영화가 제작돼서 시면 이 어비스보다 먼저 개봉됐던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에이리언이 관객들의 기대에 너무나 어긋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 관객들은 무시무시한 괴물 에이리언과 함께 공포를 만끽하고 싶었는데 공포와는 거리가 먼 아주 평화로운 에이리언이 등장해서 영화가 따뜻하게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만 실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잔인한 영화를 싫어하는 관객들 가운데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대구의 미나 씨도 역시 그렇겠죠? 제일 마지막 장면 띄워드릴게요. 피날레 함께 들어주시죠. 영화 어비스의 제일 마지막 장면 피날레였습니다. 이 영화 어비스 심연이 주인공이 찾다가 발견한 그 무엇의 정체가 관객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을 안겨줬다면 알란 파커 감독의 엔젤 하트는 관객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대로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사립탐정인 해리 엔젤은 거물급 인사 루이스 사이퍼로부터 거액을 받고 그 실종된 가수 자니 패브릭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자니 패브릭은 2차 대전 때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그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종적을 감춰버린 가수였죠. 해리 엔젤은 우선 자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마다 차례로 살해됩니다. 영화는 점점 공포 분위기로 빠져들어가고 해리는 미궁 속을 헤맵니다. 게다가 사건을 의뢰한 루이스 사이퍼의 정체는 또 뭔지 그 수수께끼도 점점 더해만 가죠. 드디어 사이퍼가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고 해리가 찾아 헤매는 자니가 바로 해리 자신이라는 암시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자기를 찾아다닌다. 이 영화는 이런 설정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특히 해리 역을 맡은 미키 루크의 퇴폐적인 분위기, 또 사이퍼 역으로 등장한 로봇 드니로의 그 악마적인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피가 넘쳐흐르는 그 끔찍한 살인 장면도 한몫하고 있죠. 예, 엔젤 하트. 이 제목만 들어도 아주 으시한데요. 이 엔젤 하트 중에서 좀 무섭지 않은 음악으로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Rainy, Rainy Day. How about a guy named Toots Sweet? I hate to be alone. People on a rainy day. I remember so well. That's the day my woman walks away. It was on, oh Lord, it was on a rainy day. The night before, we were so loving, and then she broke the news. Toots, I don't love you. I've been jumping. People, that's why I sing the blues. You know it was on. Oh Lord, it was on a rainy day. You know the wind. Wind was blowing and the clouds, they were moving slow. She said, Toots, I love life. I love life, it's ended. And it won't be the same no more. She had two cups of coffee. I had one small cup of tea. She just walked out of my life. Left them low-down, dirty blues with me. It was on. Oh, Lord, it was on. One time for Toots. It was on. Oh Lord, it was on a rainy day. 영화 엔젤 하트 중에서 Rainy Rainy Day였습니다. 자, 엔젤 하트 이어서 귀신 얘기하죠. 귀신 얘기는 귀신 얘기인데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귀신 영화입니다. 홍콩의 관금군 감독이 연출한 인지구.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구성된 Seek and Find 영화입니다.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두 남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여자는 독약을 마시고 죽지만 용기가 모자랐던 남자는 독약을 마시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시대는 현대로 바뀌고 저승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다가 지친 여자가 세월을 건너서 남자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홍콩 거리를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애인을 발견하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이 들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설마 설마 했는데 애인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쓸쓸하게 뒤돌아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추억, 회환이 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연출자 관금봉 감독은 이 홍콩을 마치 상하이처럼 그려내고 있는데요.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매연방과 장구경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또 매연방이 버스를 타고 홍콩의 밤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은 관금봉 감독 특유의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 매연방의 애처로운 모습, 그 연기력과 함께 장구경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인지구 중에서 인지구, 이안젤 코 들어봅니다. 그 연지 케이스란 뜻이죠. 루즈 케이스, 원영이가 부릅니다. 장구경을 좋아한다고 하신 서울 성동구 화양동의 정수희 씨,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네요. 김지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인지구 중에서 이안젤 코, 원영이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Seek and Find 영화가 관객들을 울린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영화는 엄마 찾아 3만리류의 영화겠죠. 아이가 부모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찾아다니는. 그리스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테오 안겔로플로스의 여덟 번째 영화 안개 속의 풍경에서 어린 남매 브라와 알렉산드로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섭니다. 남매는 무작정 야간 열차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독일로 갑니다. 처음 마주친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남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남과 이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남매는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차츰차츰 깨달아갑니다. 그들은 마침내 독일 국경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안개 속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나무였어요. 아이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이 안개 속을 헤치고 나무에 안깁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 안겔로플로스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떠나기로 약속한 남매가 날마다 기차역에 서 있는 장면이라든지 방랑, 그 유랑극단이 해체하는 장면, 또 모든 사람이 정지된 사진처럼 멈춰선 가운데 아이들이 눈을 맞으면서 뛰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한없이 슬프면서도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남매로 등장한 두 명의 어린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했다는데요. 이 오디션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응모했다고 하네요.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 국제영화 비평가상을 받은 수장영화입니다.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띄워드리죠. 인천 북구 구산동의 김태훈 씨께 띄워드렸어요.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였습니다.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풀어주는 Seek and Find 영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호기심이 없었더라면 이 Seek and Find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없었을 테고 또 어쩌면 인류의 문명 자체도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 영화 음악 시간도 없었을 테고요. 자, 여튼 호기심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구남구 대명십동의 장희정씨, 박상원을 닮은 또 유독화처럼 멋있는 제기로빠에게 이 곡을 띄워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정말 사연이 절절합니다. 그 제기리 오빠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요. 이 곡 들으시면 장희정 씨께 연락 좀 주세요. 제길 오빠께 띄워드리는 장희정 씨의 마음입니다. 영화 장미의 전쟁 중에서 플래터스의 노래 Only You. 강남구 도곡일동의 이희나씨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Only You 영화 장미의 전쟁 중에서 플라이터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서울 은평구 가리안동의 황순주씨, 야구배 사다리 감독은요 에드리안 라인입니다. 아시죠? 은밀한 유호, 나인아프릭스, 위험한 정사, 플래시댄스, 그리고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폭시스를 감독한 그 감각적인 영상의 감독이죠.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자, 엄마 아빠에게 건강과 편안함, 정숙 언니와 저에게는 자신감을, 고3인 정환이에게는 용기를, 장래 희망이 엠블린에 들어가는 대안이에게는 스필버그 버금가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꿈을 전해주고 싶다고요. 대전 중구 중촌동의 이현숙 씨 사연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요, 부산 영도구 신성삼동의 김민재 씨께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노원구 학예 일동의 김윤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하이텔의 강석호 씨. 여섯 번인가요? 일곱 번인가요? 신청하셨죠? 인간 승리입니다. 자, 크라잉 게임 중에서 Live for Today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좋은 공명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면서요.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Gentlemen.